우리민의 정의의 위협을 지지하는 연대성 집회들이 베네수엘라 모두를 위한 조국당과 뚜빠마로 혁명운동의 주체로 최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. 집회들에는 베네수엘라의 여러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들,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이 참가했습니다. 집회들에서 발언자들은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 등을 짚으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다구쳐 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